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이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데 당황망조한 오바마 폐가 우리를 평화 파괴자로 매도하면서 제재 압박 분위기를 고취하고 저들의 대조선 정책의 실패상을 가리우기 위해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는 것을 규탄해서 발표한 담화를 11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수리아, 인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슈, 싱가포르, 일본, 오스트랄리아, 영국, 접덕인의, 볼스카, 민주공고의 신문, 통신, 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통신, 신문, 홈페이지들은 미국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등의 제목으로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요지를 보도했습니다.